말도 안 넣어 솔직히 I flow 적감한 바람과 함께 날아 Hey na na na 미치지 않으려면 미쳐야 해 Hey na na na 나를 다룬 너의 두쪽 세상에 Hey na na na Can't hold me down 'cause you know I'm a fighter 제발로 들어온 아름다운 감옥 Oh, yeah.